스웨디의 민속 명절인 루시아의 날에 점한 행사가 13일 주도 스웨디 왕국 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행사에는 한송열 외무성 부상, 관계 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었습니다. 스완드오브 보토르켈 스웨디 왕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스웨디의 전통적인 촛불놀이 민속 명절을 함께 즐겼습니다.